유찬이의 일기 2016년 10월 1일 날씨 비 제목 강아지 나는 강아지가 조금 무섭다 내가 도망가면 엄청 빠르게 달려온다 엄마도 나처럼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다고 했다 이새도 있었고 복돌이도 있었고 똘이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다고 했다 참 슬픈 것 같아 엄마가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했다 헤어질 때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나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키우지 말자고 했다 유찬이의 일기 끝!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원작 케네스 그레이엄 글 강원희 그림 박효진 인디언 속담에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일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정이지요. 여러분들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이 책의 작가인 케네스 그레이엄은 아들에게 마음 따뜻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시력이 약해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아들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레이엄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들에게 좋은 친구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자 했어요.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랍니다. 이 책에는 세 동물 친구들이 나와요. 생각 깊은 두더지와 지혜로운 물쥐, 천방지축 두꺼비예요. 두꺼비는 허풍쟁이에다 새로운 것이라면 눈이 번쩍 뜨이고 또 금세 실증을 내지요. 두꺼비를 보면 내 친구와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인 친구와 우정을 키워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친구의 허물도 감쌀 줄 알고 또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에는 따끔한 말로 충고를 해야 하거든요. 사고뭉치인 두꺼비와 모험을 하며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우정어린 충고에 귀 기울여 볼까요? 감옥에 갇힌 두꺼비 여러 추억들을 남기고 겨울이 지나갔어요. 두더지가 물쥐와 함께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요. 맑고 화창한 오후, 두더지와 물쥐는 배에 페인트를 칠하고 돌아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일찍 누굴까? 두더지가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오소리 아저씨가 오셨어! 오소리 아저씨는 누구를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어서 물쥐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두꺼비를 손봐줄 때가 되었어. 내가 약속했지?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 아, 기억나요. 겨울이 지나면 두꺼비를 만나보자고 하셨죠? 두더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젯밤 믿을 만한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 두꺼비네 저택에 새 차가 도착한다는군. 늦기 전에 우리가 얼른 가보자고. 모두들 친구를 구할 마음에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두꺼비 저택에 도착하니 이미 엄청 큰 빨간색 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꺼비가 선글라스와 모자, 긴 구두, 끔찍한 코트 차림으로 뒤뚱거리며 나왔어요. 에이, 친구들! 마침 잘 왔어. 새 차를 시험해보려던 참이었는데 나랑 같이. 두꺼비는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있는 것을 눈치채고 말을 멈추었어요. 자네! 그 우스꽝스러운 옷 좀 벗겨놔. 오소리 아저씨의 말에 두꺼비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아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요? 오소리 아저씨는 대답 대신 두더지와 물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러자 두더지와 물지가 달려들어 순식간에 두꺼비의 운전장비들을 벗겨냈어요. 그동안 자네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네가 함부로 몰고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아는가? 게다가 친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함부로 써대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계속 바보짓을 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소리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던 두꺼비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도 아니었고요. 그럼 다시는 자동차를 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건가? 그래요. 반대로 자동차를 보기만 하면 바로 부릉부릉 달리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두꺼비가 뉘우칠 마음이 없어 보이자 오소리 아저씨는 두꺼비를 2층 침실에 가두었어요. 네가 뉘우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줄게. 이제 돈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을 거고 운전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없을 거야. 두더지와 물치가 문을 잠그면서 말했어요. 방에 갇힌 두꺼비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험악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조용해졌지요. 친구들은 교대로 감시하면서 두꺼비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오소리 아저씨와 두더지가 산책을 나가고 물지 혼자서 두꺼비를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물지야, 너는 참 좋은 친구야. 마지막으로 내 부탁 좀 들어줘. 마을로 가서 의사를 불러다 주겠니? 두꺼비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의사가 필요하다면 당장 가서 불러올게. 착한 물지는 두꺼비의 말만 믿고 마을로 향했어요. 그 사이 두꺼비는 얼른 일어나 주머니 속에 돈을 가득 챙겼어요. 그리고는 침대포로 밧줄을 만들어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나는 역시 똑똑하단 말이야. 불쌍한 물지.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쁘고 교육을 못 받은 게 흠이지. 두꺼비는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물지가 떠난 반대쪽 마을로 달려갔어요. 아, 배고파. 맞아, 아침도 못 먹었잖아. 두꺼비는 빨간 사자라는 식당으로 들어가 근사한 점심을 주문했어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부릉부릉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곧 한 무리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비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었지요. 마침내 두꺼비는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자동차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어요. 두꺼비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꿈을 꾸듯 차를 몰아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어느새 두꺼비는 또다시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 바람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두꺼비가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수갑을 찬 채 판사 앞에 서 있었어요. 피고는 값비싼 자동차를 훔치고 난폭운전으로 다른 동물들을 위험하게 했으며 경찰관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차를 훔친 죄로 1년, 난폭운전을 한 죄로 3년, 경찰관에게 무례하게 군 죄로 15년, 다 합해서 19년형을 선고합니다. 세탁 부과된 두꺼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부자에다가 인심 좋은 두꺼비.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 현명한 오소리 아저씨. 마음씨 착하고 영리한 물지와 두더지. 아, 이 불행하고 외로운 두꺼비 신세. 감옥에 갇힌 두꺼비는 슬픔에 빠져 밥도 먹지 않았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마음씨 착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간수의 딸은 밥도 먹지 않고 말라가는 두꺼비가 불쌍했어요. 아버지, 가엾은 동물이 저렇게 불행하고 말라가니 못 보겠어요. 제가 두꺼비를 돌볼게요. 간수의 딸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두꺼비가 갇힌 감방 문을 두드렸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자 두꺼비는 자신의 삶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쓸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음식을 먹고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두꺼비는 오랜만에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두꺼비는 아가씨 덕분에 다시 활력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씩씩한 두꺼비로 돌아왔지요. 당신의 아름다운 저택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집은 조용한 신사가 살기 좋은 저택이지요. 14세기에 지었지만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답니다. 그 멋진 저택을 두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요? 당신이 참으로 불쌍하군요. 당신은 부자지요? 저에게는 고모가 한 분 계시답니다. 죄수들의 옷을 빨래해주는 세탁부지요. 만일 고모에게 돈을 준다면 당신에게 모자와 옷을 내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세탁부 차림으로 무사히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대저택에서 살던 내가 어떻게 세탁부로 변장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할 수 없지요. 고모님한테 나를 소개해 주세요. 다음 날 저녁, 딸은 두꺼비의 감방으로 고모를 데려갔어요. 두꺼비는 얼른 옷을 바꿔 입었어요. 잘 가세요, 두꺼비 씨. 행운을 빌어요. 아가씨의 고모와 몸집이 비슷한 두꺼비는 간수들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었어요. 두꺼비가 입은 옷은 통행증 구실을 멋지게 해주었고요. 두꺼비는 옷차림에 맞게 멋진 연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아. 감옥에서 탈출하다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두꺼비는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두꺼비가 매표소로 다가가 돈을 꺼내려고 옷을 더듬거리는데 낯선 원피스가 만져졌어요. 조끼 주머니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제야 두꺼비는 감방에 벗어놓은 옷에 돈과 시계, 열쇠 등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아 저런! 지갑을 두고 왔네. 기차표를 주시면 내일 돈을 붙여드리겠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나 있답니다. 영무원은 세탁부 차림의 두꺼비를 보고 쿡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명하신 부인, 어서 비껴 서세요. 다른 손님을 맡고 있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두꺼비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자 기차에 기름을 칠하던 기관사가 다가왔어요. 부인, 무슨 슬픈 일이 있으세요? 저는 불쌍한 세탁부랍니다. 기차표 살 돈이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군요. 부인이 집에 가서 제 옷을 몇 벌 빨아서 보내주신다면 기차를 태워드리겠어요. 두꺼비는 평생 남의 옷을 빨아본 적이 없지만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어요. 영무원이 신호를 하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꺼비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참 이상하군. 누군가 우리 뒤를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기관사의 말에 두꺼비는 깜짝 놀랐어요. 친절한 기사 양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세탁부가 아니라 그 유명한 두꺼비랍니다. 방금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두꺼비는 석탄 더미에 무릎을 꿇고서 애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나는 우는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요. 터널을 지나 숲이 나오면 기차에서 뛰어내리도록 해요. 기관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기관사가 소리쳤어요. 지금 뛰어내려요! 두꺼비는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뛰어내려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강물에 빠진 두꺼비. 나무 등거리 햇살이 환하게 비치자 두꺼비는 잠에서 깨었어요. 저택의 침실에서 누워있는 꿈을 꾸다가 깬 두꺼비는 발이 꽁꽁 얼었다며 투덜거렸어요. 참, 나는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쫓기는 몸이었지. 그제야 두꺼비는 허겁지겁 도망치다 숲속에서 잠이 든 일이 떠올랐어요. 자유. 그 말은 생각만으로도 담요 50장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두꺼비는 맑게 깬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갔어요. 강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두꺼비는 길 옆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때 강물을 따라 뚱뚱한 부인을 태운 배 한 척이 떠내려왔어요. 강 옆으로는 부인의 말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멋진 아침이지요, 부인? 그렇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금신거리만 없다면. 저는 지금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시집간 딸이 와달라고 편지를 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두꺼비는 얼른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어디서 사는데요? 강변의 두꺼비 저택 근처에 살고 있답니다. 아마 부인도 들어보셨을걸요? 두꺼비 저택이요? 어머나, 저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세요. 뚱뚱한 부인은 강둑에 배를 대고 두꺼비를 태웠어요. 부인 같은 분을 만나다니 저는 참 복도 많지 뭐예요. 두꺼비가 예의를 갖추어 말했어요. 가는 동안 저기 쌓아놓은 옷까지 좀 빨아주시겠어요? 해야 된다면 하지 뭐. 바보도 빨래는 할 수 있을 테니까. 두꺼비는 선실에서 빨래통과 비누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옷을 되는 대로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빨래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빨래를 달래보기도 하고 철썩철썩 때려도 보았지만 소용없었지요. 어머, 당신은 평생 빨래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당신이 허풍쟁이라는 걸 짐작은 했지만. 그러자 두꺼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 뚱보 뱃사공 아줌마야, 나는 세탁부가 아니라고. 그 유명한 두꺼비님이라고. 두꺼비는 분통을 터뜨리며 빨래를 내팽개쳤어요. 오호라, 당신이 바로 그 고약한 두꺼비였군요. 뚱뚱보 부인은 갑자기 두꺼비의 뒷다리를 움켜잡아 하늘로 빙빙 돌렸어요. 두꺼비는 공중으로 날아가 강물에 처박혔어요. 두꺼비는 눈에 붙은 개구리 밥을 떼며 소리쳤어요. 언젠간 꼭 복수를 하고 말 테다. 두꺼비는 물속에서 빠져나와 얼른 말 잔등으로 올라탔어요. 멈춰! 멈추라고! 내 말 내놓으란 말이야! 뚱뚱보 부인이 배 위에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고함을 쳤어요. 두꺼비는 들은 척도 않고 빠르게 강을 벗어났어요. 한참을 달렸더니 저 멀리 집시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마차 옆에서는 한 사내가 담배를 피우며 모닥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두꺼비는 음식을 보자 갑자기 배가 고파왔어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을 끌고 사내에게 다가갔어요. 말을 팔고 싶은가요? 두꺼비가 데려온 말을 보고 사내가 물었어요. 어머, 이렇게 아름답고 어린 말을 팔다니요. 말이 없으면 매주 손님들에게 어떻게 세탁물을 나르겠어요? 그런데 말값으로 얼마를 주시려고 했나요? 다리 하나에 1실링씩이요. 그럼 모두 4실링이군요. 이렇게 멋진 말을 4실링에 팔 수는 없지요. 그럼 5실링을 주겠소. 그 이상은 안 돼요. 아, 젊은 양반. 그러면 6실링 6펜스를 내세요. 그리고 내게 음식을 주면 고맙겠어요. 사내는 툴툴거리며 때 묻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었어요. 두꺼비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은 뒤 사내에게 인사를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세상에는 위대한 영웅이 많네. 역사책에 다 나오지. 하지만 두꺼비의 이름과 비교할 자 있으랴. 자기를 칭찬하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두꺼비는 도로로 빠져나왔어요. 도로 저 끝에서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꿈에 그리던 자동차였어요. 두꺼비는 얼른 도로에 뛰어들어 자동차에 손짓을 했어요. 자동차는 점점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더니 두꺼비 앞에 멈춰섰어요. 그런데 그 차는 두꺼비가 훔쳤던 바로 그 자동차였어요. 두꺼비는 그만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런 가위 없은 쇠짝부가 길 위에 쓰러졌구나. 가까운 마을로 데려가자. 자동차 주인과 친구들은 두꺼비를 안아서 자동차에 실었어요. 운 좋게도 자동차 주인과 친구들은 두꺼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꺼비는 살며시 눈을 뜨고 자동차 주인을 살펴보았어요. 부인, 기분이 좀 어떠세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을 쏘이니 한결 낫군요. 위기가 지나가자 두꺼비는 금세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제가 잠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와, 운전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부인이시군요. 자동차 주인은 웃으면서 두꺼비에게 운전석을 내주었어요. 두꺼비는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리고는 점점 속력을 냈어요.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조심해요, 세탁부 아주머니. 두꺼비는 그 말에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세탁부 아주머니 좋아하시네. 나는 자동차를 훔친 죄로 감옥에 있다가 도망친 두꺼비라고. 잡아라! 녀석을 잡아! 바로 우리 자동차를 훔친 녀석이야! 차가 전속력으로 달린다는 것도 잊은 채 자동차 주인과 친구들이 두꺼비에게 달려들었어요. 자동차는 빙그르르 돌더니 길가에 나무를 들이받고 웅덩이에 빠졌어요. 두꺼비는 세차게 차 밖으로 튕겨 올라가 원을 그리며 멀찍이 떨어졌어요. 두꺼비는 자동차 주인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다리가 짧은 탓에 그다지 빨리 뛸 수가 없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두꺼비의 발밑이 푹 꺼지더니 강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자동차를 또 훔치면 나는 두꺼비가 아니야. 물살이 둥둥 떠내려가면서 두꺼비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흘러가다 보니 눈앞에 낯익은 강둑이 나타났어요. 강둑 아래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캄캄한 구멍 속에는 더욱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수염이 난 작은 얼굴, 귀여운 귀에 보드라운 털, 물쥐였어요. 오소리 아저씨가 들려준 비밀. 물쥐는 조그만 앞발로 두꺼비의 목덜미를 잡아 구멍 속으로 힘껏 당겼어요. 물쥐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엄청난 일을 얼마나 잘 참아냈는지. 두꺼비야, 허풍 좀 그만 떨고 2층에 가서 당장 세탁부 옷이나 벗어. 온몸이 진흙과 해초투성이잖아. 몸을 깨끗이 씻고 내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신사다운 모습으로 내려오도록 해. 두꺼비는 감옥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은 명령을 물쥐한테 또 들어야 하는 것이 짜증이 났어요.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지요. 두꺼비는 솔로 몸을 박박 문질러 씻은 뒤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렇게 멋진 자신을 세탁부로 착각하다니 다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식사를 하는 동안 두꺼비는 물쥐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더 멋지게 꾸며서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두꺼비가 자랑하고 뽐낼수록 물쥐는 더욱 심각해지고 말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고생만 하던 너에게 또 한 번 아픔을 주기는 싫지만 네가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아직도 모르니? 언제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을 생각해 줄래? 물쥐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물쥐야, 너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다니까. 그래, 나는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제 착한 두꺼비가 될 테야.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 아까 강에 처박힌 이후로는 자동차는 꼴도 보기 싫어졌어. 이제 느긋하게 내 저택으로 돌아가 옷이나 갈아입어야겠어. 조용하고 안정되고 본받을 만한 생활을 해야지. 느긋하게? 두꺼비 저택으로 간다고? 너 소식 못 들었니? 흰 담비랑 족제비에 대해 못 들었단 말이야? 우거지 숲에 사는 동물들 말이니? 그 녀석들이 뭘 어쨌는데? 네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당연히 동네에서는 말이 많았지. 버드나무 강가뿐 아니라 우거진 숲에서도 말이야. 강둑의 동물들은 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했지만 우거진 숲 속의 동물들은 아주 건방진 태도로 네가 완전히 끝났다고 떠들어 다녔어. 하지만 두더지와 오소리 아저씨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그 말에 두꺼비는 희죽 웃음을 지었어요. 두더지와 오소리 아저씨가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우거진 숲 속의 동물들이 갑자기 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네 집을 차지해버렸어. 두더지와 오소리 아저씨가 어떻게든 집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가봐야겠어. 소용없는 일이야. 두더지와 오소리 아저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마침내 기다리던 두더지와 오소리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두더지는 며칠째 씻지도 못했는지 꼬질꼬질했고 오소리 아저씨의 얼굴도 까칠까칠했어요. 와! 두꺼비가 돌아오다니! 꿈만 같아! 두더지가 반가움에 소리쳤어요. 문제만 일으키는 두꺼비 녀석! 만일 내 친구인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셨겠냐? 오소리 아저씨의 말에 두꺼비는 얼굴을 숙이고 흐느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다시는 아름다운 저택을 볼 수 없겠지요? 오소리 아저씨는 우는 두꺼비를 보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두꺼비야, 기운을 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모두 잘 들어봐. 두꺼비는 비밀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았어요. 땅 속에는 길이 나 있단다. 바로 강둑에서 두꺼비 저택까지 나는 비밀 통로야.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통로였는데 내 친구가 잘 닦아놓았지.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현명한 친구는 내 아들은 착한 아이지만 경솔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할 거야 라면서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이 바로 그 비밀 통로를 이용할 때인 것 같구나. 하지만 그 비밀 통로가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비밀 통로는 연회장 옆 부엌 밑으로 뚫려 있어. 매일 밤 파티가 벌어진다니까.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쳐들어가자. 자, 밤이 깊었으니까 모두들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떠나자꾸나. 다음 날 아침, 두꺼비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일찌감치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었고 물지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온갖 종류의 무기를 챙기고 있었어요. 두더지는 어딨지? 두꺼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활짝 열리고 두더지가 들어왔어요. 정말 재밌었어. 흰담비들을 실컷 골탕 먹였지. 두더지는 기쁨에 들떠서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두꺼비가 벗어놓은 세탁부 옷이 난로 앞에 널려있더라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두꺼비 저택에 갔어. 내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신사 양반들 빨랫감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퉁명스럽게 빨랫감 없소? 하고 대답하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두더지의 말에 두꺼비가 투덜댔어요. 내가 그 일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걸. 아, 좀 더 들어봐. 그러자 대장이 와서 아주머니 빨리 나가요. 부하들이 보초서 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하기에 내가 말했어. 내 딸이 오소리 아저씨네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들었는데요. 오늘 밤 굶주린 오소리 100마리가 두꺼비 저택을 공격할 거래요. 그리고 물지들이 6척의 배에 나눠 타서 공격해 올 거라는군요. 두꺼비들은 과수원으로 몰려와 복수를 다짐할 거고요. 그러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가 서로 부딪혀서 넘어졌어. 두더지 자네의 새끼손가락 하나가 다른 동물들의 뚱뚱한 몸통보다 더 낫군 그래. 두꺼비는 오소리 아저씨의 칭찬이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두더지는 두꺼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험담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두더지는 무슨 말이든 잘 들어주었으므로 두꺼비는 멋지게 꾸며서 신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초대장을 쓰는 두꺼비. 날이 어두워지자 모두 응접실에 모여 싸우러 갈 준비를 했어요. 오소리 아저씨가 말했어요. 나는 이 방망이를 쓸 생각이다. 이제 나를 따르게. 맨 앞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두더지가 서고 그 뒤에는 물쥐, 두꺼비는 맨 마지막에 서도록. 이봐, 두꺼비. 평소처럼 수다를 떨면 돌려보낼 거야. 두꺼비는 자기만 빠지게 될까봐 군소리 없이 맨 뒤에 섰어요. 마침내 그들은 비밀 통로 앞에 섰어요. 통로는 어둡고 축축했어요. 두꺼비는 겁이 났지만 꼭 참고 다른 친구들의 뒤를 따라갔어요. 여기쯤이 두꺼비의 저택일 거야. 오소리 아저씨가 멈춰서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발걸음 소리와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됐어. 족제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나 보군. 바로 이때야. 모두 같이 문을 열자. 통로의 문을 힘껏 열자 대장 족제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씨 좋고 정직한 우리의 집주인 두꺼비를 위해 지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어요. 두꺼비가 재미 보러 갔다네.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며 길을 걸었지. 그때였어요. 오소리 아저씨가 외쳤어요. 내가 왔도다. 나를 따르라. 아저씨가 방망이를 휘두르며 덤벼들자 겁에 질린 족제비들이 앞다투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두더지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침착한 두더지도 방망이를 휘두르며 외쳤어요. 두꺼비 역시 몸을 두 배로 부풀리며 자신을 비웃던 녀석들을 혼내주었죠. 족제비들은 식탁 밑으로 숨고 서로 뒤엉켜 굴뚝으로 들어가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느라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숨을 몰아쉬며 눈썹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냈어요. 물지는 연회장 바닥에 엎드려 있는 족제비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다 끝났어요. 밖에서 보초를 서던 흰단비들은 연회장에서 쏟아져 나온 족제비들이 덮치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옥신각신 하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모두 강물에 빠졌어요. 두더지가 오소리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정말 훌륭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만 더 해주면 고맙겠네. 바닥에 엎드린 족제비들을 위층으로 데려가서 말끔하게 청소를 시키게. 그런 다음 원한다면 한 대씩 때려서 밖으로 내쫓아도 좋아. 착한 두더지는 오소리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들을 때릴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 밤에 얻어맞은 걸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롤빵 한 개씩을 주워서 뒷문으로 내보냈더니 바람처럼 뛰어갔어요. 다정하고 친절한 두더지, 나를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오늘 아침에 현명한 일을 해준 것도 고맙고. 두꺼비가 신사답게 말했어요. 모두들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 뒤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늦잠을 잔 두꺼비가 일어나 보니 창문 너머로 두더지와 물지가 보였어요. 그들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짧은 다리를 공중에 흔들면서 마구 웃어댔어요. 잔치를 열어서 이번 일을 축하하는 것이 어떻겠나? 친구들을 초대하려면 초대장을 써야 할 거야.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침 신문을 보던 오소리 아저씨가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집안에 틀어박혀서 지겨운 편지나 쓰라고요? 하지만 아저씨가 시키는 일이라면 해야겠지요. 모두들 산책을 나가자 두꺼비는 식탁에 앉아 초대장을 썼어요. 초대장은 온통 두꺼비의 연설과 노래 순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오쯤 되자 어제 저녁 포로였던 어린 족제비가 신사들에게 봉사할 일이 없느냐고 묻기 위해 두꺼비네 저택을 방문했어요. 두꺼비는 어린 족제비에게 초대장 묶음을 주면서 마을에 돌리라고 시켰어요. 강가로 놀러 나갔던 친구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돌아왔어요. 두꺼비야, 오늘 밤 잔치의 연설이나 노래 순서는 없을 거야. 물주의 말에 두꺼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가벼운 노래 한 곡만 부르면 안 될까? 안 돼. 네 연설은 자랑이 넘치고 과장이 심할 거야. 그리고 또 허풍이 심하고. 옆에서 오소리 아저씨가 거들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란다. 너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잖니? 지금 새로 시작할 좋은 기회야. 자기 집을 지키고 존경받으며 살아야 해. 흰담비들이나 족제비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 마침 우리가 어린 족제비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초대장을 살펴보니 못 봐주겠더라고요. 지금 착한 두더지가 방에서 소박한 초대장을 쓰고 있어요. 잔치 시간이 가까워지자 두꺼비는 머리를 양옆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그리고는 손님을 맞이하러 조용히 아래층으로 갔어요. 모두들 두꺼비를 보자 박수를 치며 두꺼비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오소리 아저씨가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랍니다. 싸움은 주로 물지와 두더지가 했고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모두들 두꺼비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어요. 두꺼비야, 노래라도 해! 손님들이 외쳤지만 두꺼비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어요. 두꺼비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아직 어려서 오지 못한 어린 동물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두꺼비가 된 것이지요. 잔치가 끝나자 친구들은 전쟁으로 헝클어진 생활을 다시 바로잡았어요. 두꺼비는 친구들과 의논해 진주가 박힌 목걸이를 간수의 딸에게 보냈어요. 기관사에게도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냈고요. 어렵게 찾아낸 뚱뚱보 부인에게는 말값을 물어주었어요. 여름밤이면 친구들은 우거진 숲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럴 때면 엄마 족제비들이 구멍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얘들아, 저기 가는 분이 훌륭한 두꺼비님이란다. 나란히 걷는 분이 씩씩한 물지고 그 옆에 가는 분은 슬기로운 두더지씨야. 그리고 아이들이 좀이 쑤셔서 말썽을 부리면 엄마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자꾸 그러면 무서운 오소리 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 사실 오소리 아저씨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오소리 아저씨 말만 나오면 얌전해졌답니다.